죽일수록 다가가고 싶잖아. 촉촉해지잖아 마음이. 눈빛이 널 향하잖아. I just wanna know how you feel about me.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다가가고 싶어지는 걸. 외면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되고 싶어지는 걸. 어렵지 않아. 아니면 내게 눈길도 주지 마. Baby 난 미워져 장난치는 것 같아. Come and kiss my lips. Come and kiss my lips. Come and kiss my lips. Come and kiss my lips. 치고 날 한번 따라와. 사실 오고 싶어 하잖아. My heart, your lips. 무시할수록 더 타오르는 걸 잊지 마. 너만 혼돈스러워질 테니.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다가가고 싶어지는 걸. 외면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만 복잡해지는 걸. 멀어지려 하면 할수록 싶어지는 걸. 원하는 모든 걸 가져보려 해봐. Baby come and kiss my lips. 너는 놓치지 마. 알면서도 참지 마. 어렵지 않아.